Integrated Korean Beginning 2 Lesson 13 방학과 휴일 성희는 유진이가 학교에서 만난 한국 여학생입니다. Conversation 1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. 오늘은 시험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. 유진이와 성희가 교실 앞에서 만났습니다. 아니, 성희 씨 아니세요? 오래간만이에요. 아, 유진 씨,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학기말 시험 다 끝났지요? 네, 오늘 아침에 다 끝나서 기분이 좋아요. 겨울방학 때 뭐 하세요? 집에 가요. 가을학기 동안 집에 한 번도 못 갔어요. 유진 씨는요? 저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요. 어디로 가세요? 용평 스키장에 스키 타러 가요. 좋겠네요. 스키 잘 타세요? 아니요, 잘 못 타요. 그럼 방학 재미있게 보내세요. Please repeat each phrase. 성희 씨 아니세요? 아니, 성희 씨 아니세요? 오래간만이에요. 잘 지내셨어요?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유진 씨,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아, 유진 씨,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끝났지요? 다 끝났지요? 학기말 시험 다 끝났지요? 기분이 좋아요. 다 끝나서 기분이 좋아요. 오늘 아침에 다 끝나서 기분이 좋아요. 네, 오늘 아침에 다 끝나서 기분이 좋아요. 뭐 하세요? 겨울방학 때 뭐 하세요? 집에 가요. 못 갔어요. 한 번도 못 갔어요. 집에 한 번도 못 갔어요. 가을학기 동안 집에 한 번도 못 갔어요. 유진 씨는요? 여행 가요. 친구들이랑 여행 가요. 저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요. 어디로 가세요? 스키 타러 가요. 스키장에 스키 타러 가요. 용평 스키장에 스키 타러 가요. 좋겠네요. 잘 타세요? 스키 잘 타세요? 못 타요. 잘 못 타요. 아니요, 잘 못 타요. 보내세요. 재미있게 보내세요. 방학 재미있게 보내세요. 그럼 방학 재미있게 보내세요.